촛불을 들고 의사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들었던 촛불을 내던지고 죽었구나! 못 믿겠네, 못 믿겠네. 얼굴 보고 못 믿겠네. 뒷방구 계실 때나 또 보아도 귀골로만 삼겼더니 거린 모양 되어왔네. 감사나 아멘 오사나 땅가로 뛰어라 주야 축수로 피르든지 팔도상고 이야기 뛰어왔네 장모, 저 시장하네 밥 있거든 한술 주소. 나 밥 없네. 자네 밥 줄 밥 있으면 내 속옷에 풀에 있게 생겼네. 여보 마나님 그리마오 아시님 천국을 안 입고 푸른 철이 찾아오신 정고 개면 확대는 못하리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먹던 밥 채김치 냉수떡 받쳐놓고 여보 서방님 여보 서방님 더운 진지 지을 동안 늘 있었던 욕이 나 없어서 그때요 의사또가 밥을 먹는 뒤 준양모 미운 채 하느라고 힘으로 닮아서 먹었다. 원산 허랑이 진사놈 또 두꺼비 팔이 찾은 맞바람에 개눈 감지도 중목 남치도 고소 북치도 후락 죽다. 잘 먹었다. 잡것 밥 많이 빌어 먹었다. 자네가 지금 밥 먹었는가? 밥 총 놓채? 아까는 시장하여 내 어쩐 줄 모르겠더니 이제 오장단 속을 떠 그거 나니 춘향 생각이 나네. 그러겠네. 그러나 저러나 바로 나치거든 가세. 청경지경 삼사 시간이 되는 구나 하루는 정신없이 앉아있고 당당히는 바로 소리를 들으려고 대문 밖에 가서 있다가 바로 소리 듣고 바로 청나이다 아시게 가사이다 온약하자 어서 가자 그 시간도 늦어가고 시간도 늦어 간다 향단에는 앞을 세우고 그리한 사오는 뒤를 따서 옥으로 내려갈 적에 그리고 구진비란 퍼붓나니 어채비는 귀신들은 둘씩 셋씩 야거리요 언제 썩을 눈물로 입매 화산을 그려 볼까. 이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음불려 단장성은 비만 머니 와두이무 생각 녹수부여운 체련녀와 체롱망체 뽕따는 여인들도 낭군 생각 일반이라 날보다 흐른 좋은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연캐 건너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옥중구원이 되고 그러면 무덤 근처 섰는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생전 사후 이 원통을 알아주리라 니들아 마그리냐 방성통구름을 군다. 아가 춘향아, 어미 왔다. 정신 좀 차려라.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밤중에 어찌 나오셨소? 왔다, 왔어. 오다니 누가 와요? 서울서 편지가 왔소. 날 다려가려고 감마가 왔소. 응, 오장 없는 년. 가마나 편지 왔으면 오직 좋게 네가 안겨도 방 서도 방 잠을 자도 방 방방 얻은 너희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몽룡인지 팔도 거지지 않고 나 여기 서 있다. 너 좀 와서 봐라. 너 좀 봐. 아이고 이거 웬 말씀이요. 아까 밝히여라 예를 끌어 보이던 인민 생시에나 다시 보자. 한 머리를 두 손으로 두 여자뽀 정장 맞은 바지로를 끌며 웅구려 웅구려 설주를 부여 잡고 밥뜨뜨 잃어버서면 아이고 서방님 어찌하여 못 오셨소. 풍고개고 글리노라 틈이 없어 못 오셨소. 연인신은 금스러지 나를 잊어 이제 왔소. 올라가실 때는 그리도 곱든 얼굴 팔을 써는 장부가 되었소. 사또기가 내켜 주장 손을 보여 잡고 네가 이거 왜한 일이냐 붙들었고 곱든 얼굴 피골이 상저 없구나. 분하다 분해요. 나는 이게 내 죄오만은 귀중하신 서방님이 이 모양이 웬일이요. 양모 곁에 섰다가 아이고 저조의 서방이라고 단방 환장하네 그려. 네? 어머니 그리 마오 어머님이 청한 매필 좋고 긁고 웬 말이오. 잘되어도 내 낭군 못되어도 낭군 구간대작도 나는 싫고 만정녹도 나는 싫소. 나는 업무한 지 없답니다. 내일 본관 사또 생신 잔치 끝에 날 올리려고 영이 내리거든 갈머리나 들어두어 나를 추견에 치거든 아무 손도 대지 말고 서방님이 감정어드 전라도 땅은 송기나요. 서울로 올라가서 서방님 선산하우 깊이 파고 나를 묻어주오. 청초한식 단오추석 선대감 제사 잡순 후에 주가포 따로 차려놓고 춘향아 청초원은 우거 진디 알아줬느냐 누웠느냐 내가 와 주는 술이니 듣지 말고 많이 먹어라 그 말씀만 허여주면 아무한지 없겠네라. 오냐 춘향아 우리 알아 내일 날이 끊으면 생애를 탈지 가마를 탈지 그 속이야 니가 하려면 최하루 준양아, 울지 말고 오늘 밤은 견뎌라. 내일은 꼭 좋은 일이 있다. 떨치고 돌아서니 그때의 준양 모가 5, 6월 보리닷을 변하듯 변하는 것인지. 자네 어디로 갈란가? 어디로 갈 사람아, 자네 집으로 가지. 나 집 없네. 아까 그건 네 집인가? 내 집 아니고 오가수댁 집이여. 과수댁이면 더욱 좋지. 의사또와 준양모는 작별하고 돌아선디. 이 전날 변명 후에 홍관의 생신잔치에 광활루 차린한디 매우 대단한 출안화각은 벽공에서 산단디 구름같은 제일향막 사내내 눌러지고 울릉도 왕골세서 쌍봉수 복학세관자 홍소지르고 내 꾸며 십간대 정덕게 되어 호피방석 화문보려 홍단백닭 학색방석 드문 노여세며 용활복춘뱃 따라기 풍류월각 색지게 다등대하였으며 생화계 광대고인 좌우의 벽 한대 가급수령이 들어온다. 현명장 훈봉영감 성계당사 순천보사 연진록풍곡성원님 인물좋은순 장군소 기생치리 담양보사 자리호사 호가형과 부채치리남 태혈령 무산광주목사 이포걱정 장평혈령 사면에 들어올지 흘려라 백헌마성 복꽃 이어서 보촉소리 일상이 받지요 길이 백이 드더고 행차하인들은 어깨를 서로 가리고 토인 소배가 발서 차 의원님 찬노라고 예하다니 낫구나 광활루 마루에 일자로 좌정하여 흘량을 헌년 후 낭자은 풍요 속에 서려 같은 기생을 가춘다 줄째 부순한 처부라야야 부모 효날기고 우개면 불러갈지 가성은 요롱 허루 반공에 높이 떴다 하교상 잡수시고 다담상 올릴랄지 그때 의사 또는 자명하던 그 복색으로 강알로 우르르르 썩 올라서니 사령들이 달려들어 쉬 아리오라 아리오라 사령 아리오라 여쭈오라 여쭈오라 그정성 여쭈오라 지내는 과객으로 좋은 자체 만났으니 수해나 얻어먹고 가겠다고 여쭈오라 우르르 들어가 산주는 겹이도 순서 구저앉아놓니 운봉 입으시더니 의복은 남루하나 행색이 다른지라 예 여봐라 그냥 봐 일 모셔라 의사 또 자리를 얻어앉더니 하마터면 내가 먼저 당할 뻔. 우리 좌중에 인사나옵시다. 저 수석 앉으신 분이 아마 오늘 주인이신가 보구려. 액한을 당하려거든 대답을 잘할 리가 있겠느냐. 젊은 것이 얻어먹으려면 한쪽에 가만히 앉아 주는 대로 얻어먹고 갈 일이지. 인사란 무슨 인사? 아니 다른 인사가 아니오라. 오늘 주인의 경륜이라신디 날짜를 핫 잘 받았기에 그 인사 말씀이요. 여보 운봉. 예. 저 기생 불러서 내 앞에 권주가 한 꼭대기 불러주시오. 그 중은 늙은 기생이 부득이 나와 술을 부어 권하는디 한잔 자구시 한 반 차를 아부시면 천만 년이나 빌어주시리다. 이 사람이 이술을 먹고 천만 년이나 빌어먹으라 하였으니 이술을 나 혼자 빌어먹고 보면 한 10대나 빌어먹어도 못다 빌어먹겠으니 우리 자중에 같이 나눠먹고 당대식만 빌어먹읍시다. 허고 술을 횡 뿌려놓으니 이것은 관장의 노름이 아니라 바로 가격의 노름이로구나. 본관이 보다 못하여. 네,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 음령 한 수씩 지어 이루 유적이 되겠어? 만일 못 지는 자가 있으면 권장을 한 30대 때려서 내쫓기로 합시다. 좋은 말씀이야. 운자를 불어난 뒤 기름고 높을고 불러노니 차례로 써올지 어사 또 그란수 얼른지어 운봉 주며 과계가 그리워지 가리오만은 잘못된 데가 있으면 보시면서 고치십시오. 운봉이 보시더니 풍을 쭉 잡은 손이 흔들흔들 곡성이 보시더니 낯빛이 샤랄라 하여지며 두 분이 그를 읊푸는 금조미주는 천이 오빠 가요 만성구라 청로낚시 미운낙이요 가사고쳐 은성구라. 이 글 속에 편안 들었소. 어서 길 떠납시다. 좌중이 요란할 적 뜻밖의 역조라나 진청으로 급히 와서 무슨 문선에 이어놓고 어사 비관이요 붙여놓으니 육방이 손동한다. 본관의 생신잔치에 갈 대로 가라 하고 출도세배 준비할 때 공방을 불러 사체를 단속 포진을 펴고 배파장 눌러라 수로를 불러 교군을 단속 냄맛질을 고치고 호피를 전자로 첫사를 불러 흉복을 차리고 도군도 불러 기치를 내 도사령 불러 따도를 등등 장이 불러 정령을 신치가라 정인을 불러 가인을 단속 육지기 불러 능한 살찐 소 잡고 대초를 이어라 별감상 한인의 앞비장 정령조 착실히 보아라. 김영배님의 여기마 공주 토조원부로 결부를 서서히 초사계 찾아다 도군비 불러 군정호원 듣고 북가상체 보아라. 수행방 불러 오간송사 다리나 없느냐 군계 불러 전쟁가 오르냐 문서있고 수사마전 곤란해여 사령 내어라. 예방을 불러 기승향소국에 은근히 분부하되 어사 또 허신 모양 서울 계신 양반이라 기생을 귀하니 읍사이도 다리 없이 확실히 갈아쳐라. 이리 앉아 분발할 때 이때 곡성이 일어나며 내가 이렇게 떨리는 것이 추악한다니깐소 가봐야겠소. 어사 또 대답하되 수의차에 갈 것이니 그건 대접이나 착실이야오. 운봉이 일어나며 나는 고리일이 많은 사람이기로 부득이 와삽더니 어서 가야겠어. 어서 또 대답하되 갔다 왔다 하기 괴롭고서 무도로 또 오겠어. 평양은 하나님의 재관이나 다음은 오지요. 홍문이로 할 것이 온게 일도 혼란이 이 말은 남은 복무란 말이로되 복관이 알 수 있나. 순천부사가 일어나면 나는 조병이 대단하기로 부득이 왔다오니 그래서 가봐야겠소. 또 대답하되 소실을 사랑 찬이한 사람은 누구겠소? 어? 이 자중에도 있는 줄로 알아요. 수의차를 갈 것이니 환성녀 노름이나 한번 묻혀주시오. 선생님께 사또가 출석까지 염려되어 선생 하구를 지없이 내시간 뒤 내가 간동어 사러 지내기로 팔동두들을 많이 보았으나 한성경 많은 데는 없었다. 그 오시면 잘 놀다 가겠지요. 어자 그동 봐라. 어이리 가다 하거는 이 사람들 구도 못 보이고 다 놓쳐갔다. 바로 앞에 상나와서 부채 표선을 지니 그때 조종들이 구경꾼 해서 껴섰다. 어하 그동 보고 벌 때가 지달라졌네. 육모밤을 들어매고 해같은 맘들을 해같이 들어매고 달같은 맘들을 해같이 들어매고 사면의 소루루루루루루루 삼문화다 다시 물결같이 흩어지니 황후 마질타 이렇게 무섭던가 잼비 호통 소리 이렇게 놀랍던가 6월의 서리 바람 뉘안이 떨거느냐 가급수령 정신 잃고 이리저리 피신하지 하인거동 장관이라 장구통이 여전하고 북통을 차고 오르니 내 버스를 열러놨다. 정줄 꺼내지고 찾아볼 밖에 하지만 기생을 비녀 읽고 화제가락길 넣었으며 주소는 나발 읽고 주먹 불고 홍행 홍행 햇보도 정홀 읽고 입방포로 뿡 이마가 서로도 붙어주고 박터주고 비죽죽을 내놨는 발등만 자빠져서 아이고 아이고 우는 놈 아무 일 없는데 우르르르르르 다른 밖에 서울을 큰일 났다. 서리 옥졸 늘어서서 공방을 부르나니 공방이 기가 막혀 유월 영차 한쪽으로 개가 죽을 등에 떴고 차를 말아 옆에 찌고 슬슬슬슬슬슬 기어들어오니 역전이 우르르르르르 달려들어와 아이고 나는 오대 독신이요 살 독생 쓸 때 있나 동해 헌뜨려며 서해 헌뜻 하고 어찌 때리고 놓았더니 어깨 쪽이 울어 잡구나. 그때 어사또는 선대감께서 부르시던 하인이라 어찌 죄를 아니 두겠느냐. 호나를 금해 놓으니 매질을 뚝 끊쳤다. 그때 의사또는 강알로서 개복하시고 남녀 위에 높이 앉아 동원에 들어가 자기 허여 사면을 살펴보니 도련님 때 보던 데가 옛물색이 완영구나. 이행을 불러드려라. 봉관의 탕란지용 낱낱이 다짐받고 수도한 상고 후에 다른 죄인은 다 석방시키고 춘향 하나만 불러오도록 하여라. 사지연이 옥세를 모두와 들고 달랑 가리고 내 만나 삼문 밖에 잠긴 열쇠를 쟁그량 정혈을 따오려고 주향아 나오느라 중향이 제가 맺혀 아이고 여보 사정 건수 왜 그러나 옥문 밖에나 사문 밖에나 거울인 하나 못 보았소 그린 개는 얻어먹은 사람도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갈매기는 어디가고 물두란 줄을 모르고 사공은 어디가고 배 떠난 줄을 방지문 아들을 아시고 내가 죽는 줄을 모르신고 사정의 붙들이여 동원해 들어가니 벌떼 같은 굴로사령들 와르르르 달려들어 복제인 춘향 잡아드렸소! 춘향 해칼시켜라. 해칼하였소. 춘향 니 듣거라. 너는 일제 전기의 소생으로 관장을 능욕하고 수청안이 드는 것은 죄당 만사 무석이려니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수위 방수도 못 들겠는가? 아뢰어라! 수위라 하오니 아래 없기 황송하오라 이제 장하에 죽으려니 무슨 말씀을 못하오리까 추석 치신이 오신자지 도리로 민간 포백과 선악 구별 로로 다니시는 노사 없지 한남군 섬기려는 춘향 중에로 오신 사뜻이여 마음은 본관 사뚜와 통신하여 똑같이 먹은 병관 죽여줘 죽여줘 홍로의 모든 불로 살거든 어서 사르시고 칠칠 끝없이 들은 칼도 어서 급히 죽여두면 혼비 혼액 둥둥 떠서 한양 삼천둥글 하군 내라 소녀철행 아래리다 친구 명산 들어지며 진안철역 석산토리 비가 온다고 써지며 내 아무리 출망정 문 밖에 서 있으니 어서피 죽여줘. 의사 또 껄껄껄 웃으시며 과연 열열열열열하구나. 내려봐라. 이 옥지환을 갖다 춘향을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라고 해라. 춘향이 지환을 받아들고 보니 이별시에 청표로 주었던 지환이 분명하구나. 얼굴을 들어 대상을 바라보니 어젯밤 문밖에 거린으로 왔던 서방님이로구나.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춘향이 일비로 눈눈 내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 대상을 무뚝뚝으로 이미 바라보더니 아이고 서방님 아무리 참행인들 그다지도 속이었소. 기처불신 이란 말은 사기에도 있지만은 내게조차 이러시오. 어제 저녁 옥문 밖에 오셨을 때 요만큼만 통정했으면 마음 놓고 참으려지. 간장 탄 걸 생각하면 지나간 밤 오늘까지 살아있기 뜻밖이요. 이것이 꿈이냐 생신과 꿈과 생식 분별을 모두 건네 두손으로 무릎은 짚고 받으들고 일어 보이며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제 총도 좋네. 무기에 항세를 끌려를 줬으니 목노름도 허여보고 다리에 축세를 끌려를 줬으니 총종걸음도 걸어보자. 강구의 날이 새니 격양가로 불러보고 남은전 다리 수사오니 벽궁 가루만 보자. 통은 대창 너른 마루 두루두루 거닐며 돌아 보자. 우리 어머니는 아내를 가시고 이런 경사를 보러 신고 어디 가야 여기에 있다. 도사정아 큰 문 잡아라. 어사장모 행차하신다. 내 이놈들 요새도 산문간 일이 억세냐? 에이, 사령아 날 모셔라. 흐름 열기도 내가 싫다. 남은 부중 사람들 이내 한발 들어보소. 아들 낫기를 기물 쓰지 말고 주작은 가던 따로 나서 곱게 곱게 잘 길러. 서울 사람이 오거들면 묻도 말고 살삼소. 여보시오 의사 양반, 어찌 저녁에 오셨을지 의사주를 놔뒀지만 남이 안가 염려가 뛰어 천대 두 손을 막으라고 너무 관세를 허였더니 속 모르고 노여웠지. 노여마오 노여마오. 아무리 그리 헌들타기 장물을 어이코리. 본관사또 관세말소. 본관이 가니 거둔 내 딸을 열려가 어디서 날 끌어올시 꿀나졸시오. 연주리우기 갇힌 문항 기둘러 돌아간 그 반가운 마음 이기 같으며 영덕정 새로 입고 상양군이 체결요 아양루 종수왕궁을 기가 체결요 열려춘양이 죽게 가들 때 은사오기가 제형이로다.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래. 아 얼씨구 얼씨구 지와 자존내 얼씨구나 절씨구. 이리 한참 논일 적어 그때의 의사 또는 춘향 다리여 말씀하되 이 길은 복명의 길이라. 너를 달아가기는 사체어 부당하니 내가 서울로 올라가 너를 올라오게 할 터니 너는 너 노모와 향단이 다리고 함께 올라오도록 해라. 그때의 사또는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또 너무 동연노에 서울로 올라가요. 의전의 깊시오요. 세기별다 놀린 후 위에서 칭찬누고 나라의 깊은 걱정 경임하고 오니 국가의 충신이라. 알림이 복지주알 남은 춘향 내려 종도제미를 품고니 춘향을 오리하다가 열로 표창을 넘고 운동한 승적어요. 죄하수사로 보내시고 남은 꼴백성들은 세역을 없앴으니 천천 은만만 새를 누리더라. 어와 세상 여러분들 그냥 가 번호를 봐도 전주유 여르러 옵시다. 그대야 뉘아리요. 이 사람 목도 아프고 고수양반 팔도 아플 테니 그만 더